봐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린 모두 다 so hot 짜릿한 그늘과 함께 모두 즐겨봐 oh, 지금 이 순간은 crazy summer ...하겠다. 최후의 승자가 바로 더 하티스트 캐비가 될 것이며 바로 이 목걸이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. 최고의 캐비는 너야. Caribbean Bay.